나뭇잎이 춤추는 숲속에서 모든 걱정 잊고 함께해요.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 순간 함께 느껴요. 숲의 리듬 속에서 두근거림 가득한 이 거리, 빛이 담긴 순간을 잡아요. 우린 함께라면 두려움 없죠. 숲의 리듬 속에서, 숲의 리듬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 맞춰가요. 숲의 리듬 걱정 잊고